2월의 영화. 우리 영화? 너무 최신 영화 많이 하는 영화? 것 같지 않아요? 영화? 아무튼 드라마. 2월의 컨텐츠. 네. 네. 무엇이죠? 마이클 플래너건 감독이 연출한 힐하우스의 유령.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저희 이거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에 얘기했어요. 지난달에 넷플릭스 네.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진짜 저희끼리는 3주 전에 얘기했죠. 아니 근데 이게 이 영화, 이 드라마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선택했고요. 네네. 네. 그렇게 뭐 생각보다 저희가 빨리 했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강추를 했잖아요. 이렇게 셋이 동시에. 그리고 제가 그때 녹음할 때랑은 다르게 끝까지 다 보고 왔어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끝까지 다 봤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다시피 저는 마이크 플래너건을 되게 자주 얘기를 많이 했고 다행히 힐하우스가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이크 플래너건 네. 원래 영화 찍던 사람이잖아요. 네. 드라마 연출을 주로 하기보다는 7, 8년생 좀 젊은 감독이 젊은 편이죠. 네, 맞아요. 작품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감독이 영화를 데뷔작이 오큘러스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데뷔작이 오큘러스라니. 네, 데뷔작이 오큘러스. 썸니아가 2015년 작품이고 16년에 허쉬 그리고 위자 저주의 시작 그리고 넷플릭스의 제럴드의 게임 그리고 이제 샤이닝 후속편에 닥터 슬립이 예정돼 있어요. 네네네. 얘기는 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아 위자가 네. 비교적 최근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전 위자가 좀 오래됐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플래너건 뭐 영화 좀 보고 오셨나요? 위자 보셨다고. 예, 위자 최근에 봤고 허쉬도 네네. 이번에 허쉬랑 제럴드의 게임도 한번 다시 봤는데. 네네. 일단은 여기 나온 건 다 본 것 같아요. 저도 썸니아 빼곤 다 봤어요. 전 썸니아를 봤어요. 썸니아도 저도 봤는데 어제 봤는데 썸니아는 좀 썸니아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분명히 왓챠에서 봤는데 어제 급하게 유튜브에 이제 요즘 유튜브에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전부 정리해주는 그런 클립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썸니아도 있나요? 야 있더라고요. 아, 대단한데? 근데 원래 이런 거는 그 출발 비디오 여행의 그 기막힌 이야기 해가지고 맞아 맞아 약간 이런 약간 선정적으로 뽑아낼 만한 소재들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맞아. 엄청 많잖아요. 맞아. 아주 그냥 그래서 한 5분짜리 정리 영상으로 다시 보면서 아 네. 이래서 기억이 안 났구나. 아니, 이거는 피해가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봤는데 피해가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근데 봤는데 아 안 봐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이 사람의 필모 영화를 저 최근에 플래너건 영화를 몰아서 봤거든요. 오큘러스, 예. 위자, 허쉬, 제로드 게임, 힐하우스까지 힐하우스 정주행 다시 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되게 그 뽕에 차 있는데 썸니아를 보니까 갑자기 안 되겠어. 빡.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봤지? 그렇습니다. 근데 저 진짜 플래너건 영화 몰아보면서 생각했는데 이 사람 너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잘하지 않아요? 너무 잘해요. 그 호러도 아닌 것이 스릴러도 아닌 것이 그 묘한 기분 나쁨과 더불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기분을 이 느낌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플래너건 느낌. 플래너건스럽다. 근데 이 사람이 저는 되게 감탄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오큘러스가 데뷔작인 걸 보고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저도 지금 몰랐어요. 오큘러스가 어떻게 데뷔작일 수가 있지? 데뷔작이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다 각본, 감독, 편집을 본인이 다 해요. 편집까지요? 요 세 개는 다 하더라고요. 항상 대단한데? 보니까 닥터 슬립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공개된 장편 영화 기준으로는 본인이 편집까지 다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각본도 쓰고.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호만 보면은 진짜 별 기대가 안 되는 흔해 빠진 양산형 그 헐리우드식 공포. 미국에서 나온 네, 걔네가 한 600만 달러로 찍어가지고 1200만 달러 벌고 약간 짧게 빠진 그런 거. 그런 소재들로 영화를 찍는데 이걸 진짜 잘해. 잘 뽑아내. 근데 본인이 편집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게 편집에 감을 네.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쵸. 편집을 너무 잘해요 일단. 이 네이버 기준으로 보니까 네. 오큘러스가 장편 데뷔는 아니고요. 아 데뷔는 아니에요? 그 앞에 앱센시아랑 아메리칸 메리지라는 아메리칸 메리지 다큐멘터리 네. 영화가 다큐네요 이건 심지어. 네 다큐멘터리. 저 그거 보고 싶은데 다음 영화 진짜 안 되겠네. 네이버 이래서 사람들이 다음 보시나요? 앱센시아라는 영화는 이게 이제 뭐 아르헨티나어로 그러니까 그 상실 뭐 그 부재 약간 그런 영단어랑 좀 비슷한 게 있죠. 어쨌든 이것도 소재는 꽤 재밌어 보이는데. 네네네. 아무튼 오큘러스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단편으로 만든 적이 있대요. 아. 그런 영화 그, 느낌이 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단편이 워낙에 이제 좋은 평을 많이 받았고, 네. 그 기반으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와 연출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요. 어쨌든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플래너가? 준 씨는 오큘러스 저처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보질 못해가지고 이번에 네네, 네. 그냥 아 전반적으로 근데 이 사람의 영화가 공포와 호러를 다루기는 하는데 네네네 이건 좀 제 자의적인 느낌이긴 한데 이 사람의 성정이 되게 소프트해서 맞아 그러니까 맞아 뭔가 그 공포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그 심한 지점으로 밀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들에 달린 이제 평 같은 것도 국내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네네. 대부분 좀 이제 좀 지루하다, 심심하다, 네네네, 공포치곤 심심하다, 좀 연출이 지루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사람의 이제 그 IMDb에서 이제 그 바이오그래피를 좀 봤는데 네네. 감독 연출 하시기 전에 편집 일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편집 경력이 더 많고 에디터로서의. 네네네. 그래서 확실히 그 연출에 있어서 뭔가 비었다거나 좀 편집이 덜컹이는 부분은 확실히 이 사람 영화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옛날 전성기 때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 영화처럼 매끄럽게. 네, 정말 있어야 할 샷들이 다 있고 어떤 그런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집이 널뛰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작품은 없고 네, 기본에 맞아. 되게 충실한다는 느낌인데 진짜 약간 교과서처럼 편집이 맞아. 정확하게 넘어가잖아요. 탁탁탁탁. 네. 좀 그냥 제가 하는 얘기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준익 감독이 호러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안 궁금해. 너무 안 궁금해. 답답하다. 갑자기. 그러니까 잘 만들고 못 만들고의 느낌이 답답해요. 아니라 네. 약간 저한테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씩 아쉬움이 다 있어요. 오큘러스는 저는 처음 보고 네네. 응? 약간 이렇게 끝났거든요. 아 결말이 좀 놀랍죠. 네, 그래서 응?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끝날까 되게 궁금했는데 맞아요. 응? 이렇게 끝났어요. 썸니아도 좀 그렇지 않나요? 썸니아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네.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썸녀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좋은 얘기만 하죠. 네, 근데 오큘러스는 근데 설정이 그 거울 설정이잖아요. 네. 되게 그거 약간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고대 공포의 근원지 약간 이런 이거 이 바이올린을 산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맞아. 근데 그걸 네네. 되게 근데 진짜 이 사람 편집자로 일했던 건 전 몰랐는데 듣고 너도. 보니까 이렇게 딱 군더더기 없이 넘어가는 영화를 만들 맞아요.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준 씨가 말한 것도 그렇고 저는 약간 애초에 이 감독한테 그런 소위 말하는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공포를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그냥 영화적으로 매끈하게 잘 뽑혀내서 거기에 이제 약간 저희가 이거는 다르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호러적 약간 뭐 잘 버무린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장르를 애초에 야 이거는 진짜 개짱 무서운 공포 영화라고 말하기는 저도 사실 애매한 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누가 플래너 제가 요즘 플래너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친구들한테 네. 친구들이 무서워 영화가 호러던데 무섭지는 않은데 야, 그럼 힐하우스도 좀 그게 있잖아요. 네. 힐하우스도 뭐 공포긴 한데 일단 공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 그쵸.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 감독이 잘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그 공포의 근원이라거나 이거를 뭐 정말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공포라는 장르 자체가. 근데 그런 지점이 없으면서 매끄럽게 잘 가는데 그걸 드라마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게 만드는 거에 저는 항상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 감독 영화 보면서 저 생각했던 게 그 집에서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오면 바퀴벌레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바퀴벌레 같은 걸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거든요. 가까이 가서 네, 그러니까 뭔가 잡아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제가 내 구역에 있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어떤 건지 좀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생각으로 우리 집에 왔니? 네,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어둡게 있는 공포가 어둡게 있는 어둠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내밀하게 바라보는 느낌? 네네네.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 기분 나쁨이 뭔지 좀 살펴보는 느낌? 그리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그 장르적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애초에. 그런 감독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기분 나쁘게 목적인. 뭐 라스 폰 트리에 같은.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어쨌든 유전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힐하우스도 가족을 다룬 이야기지만 그쵸, 그쵸. 굉장히 사뭇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이 다른죠. 유전이랑 생각하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전은 유전대로의 그게 있는 것이고 저는 되게 이렇게 공포라는 장르를 가지고 다양한 지점들을 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 공포라는 장르를 자기 주제의식을 더 강조하는 데 너무 잘 쓰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주제를 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영화마다 어떤 뭐 이야기라거나 주제가 있잖아요. 특히 힐하우스 같은 경우도 네. 그거를 그냥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너무 흔해 빠진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재를 힐하우스의 유령 같은 경우에 소재를 굉장히 잘 만난 케이스고 본인이 거기에 맞게 이제 원작을 각색을 많이 한 부분도 있는데 네네. 이제 어쨌든 뭐 위자나 오큘러스 같은 영화는 를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공포 영화로서 어쨌든 관객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뭔가 이게 다야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이제 선 앞에서 멈춰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요 정도는 좀 더 해도 되지 않나 싶은 부분에서 멈추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아니요. 잠깐 정리가 안 됐어요. 우선 말씀하세요. 저는 네. 그 제럴드 게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여기 손목 뜯기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잘 가다가 갑자기 그 주인공이 극한 그 사람한테 극한의 뭐라고 저 본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오큘러스에서 거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나는 그게 그 지점이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제럴드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반에 봤던 알고 봤던 줄거리와 마지막에 끝나는 게 너무 다르게 끝나서 네. 그래서 그 지점이 되게 좋았는데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덧붙이자면은. 이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팬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애초에 그 공포나 우리에게 공포 영화가 주는 그런 불쾌감이나 불길하거나 그런 지점들을 어떤 직접적인 신체 훼손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 제가 분명히 저걸 저럴 것 같은다라는 불안감을 계속 만든다라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 사람 영화에 나오는 뭐 죽은 과거의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본인 신체를 훼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오큘러스 같은 경우도 네. 오른손으로 온몸을 다 때려서 온몸에 뼈를 부수고 자기 머리를 때리는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여주진 않는단 보여주진 말이에요. 보여주진 않았어요. 사진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한 얘기잖아요. 고통을 못 느끼고 자기 몸을 훼손한다는 게. 근데 그 장면에 보여주지 않고 야 여기는 이런 세계고 이런 저주에 얘네가 빠질 거야 라고 이런 긴장감을 계속 깔아놓고 특히 오큘러스 같은 경우가 사과를 이렇게 먹는 장면에서 그 전구를 옆에 갖다 놓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 전구를 사과처럼 씻어 먹을 것 같아 라는 연출을 우리한테 계속 보여줘요. 전 그런 거에 미치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에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점프 스케어들이 나를 확 놀래킬 거라는 걸 까는데 이 사람은 확 놀래키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얘가 전구를 씹는 걸 보게 될 거야 라는 연출을 되게 차근차근히 깔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거야. 분명히 저기로 갈 텐데 뭐게 서스펜스지만 맞아. 그런 거를 저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해요. 호러의 그 호러를 입은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진짜 근데 공포 장르로만 추천하기는 약간 애매해요. 애매한 건 네, 있죠. 애매해요. 호러 장르는 아닌 것 같아. 스릴러는 그렇다고 스릴러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나 원혼이 나오는 거지. 네. 근데 막 놀래키고 아니면 막 유전처럼 막 확 이렇게 그런 거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 스타일 같지가 않은 감독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애매한 지점이 선사하는 그 독특함이 정말 그러니까 한번 약간 빠지면 되게 80년대에 되게 호러 장르가 이제 지금보다는 호러 장르가 좀 더 흥했을 시기에 되게 있었을 법한 어떤 스타일의 감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그 토비 호퍼 감독이 네. 그 이제 스필버그 제작 아래에서 그 폴터가이스트라는 작품을 아, 찍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톰 호퍼가 그 텍사스 네네. 그 감독이죠. 네. 연쇄살인마. 네. 네. 근데 그 감독에게 어떤 그 전에까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호러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네네. 되게 어린이가 주인공이고 되게 어떤 가족적인 메시지가 중요 주되는 호러 영화였거든요. 스피버그 당했다. 아니 그 저 별로였어요. 폴터가이스트.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폴터가이스트의 몇몇 특정 장면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되어가지고 네. 네네. 이미지적으로 되게 강렬한 게 있는데 아무튼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의 커리어가 약간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릴 것 같지만 이 힐러하우스의 유령이 그 이제 스필버그가 만든 그 엠블린 스튜디오 맞아요. 네, 네. 에서 이제 이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에게 의뢰를 맡긴 작품. 아, 의뢰를 맡겨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그냥 가져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써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 감독에 대한 가족적인 메시지나 어떤 네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이런 거가 굉장히 주제적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좀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떤 세계관과 일맥상통하는 지점도 있고 네. 또 제럴드의 게임은 이제 스티븐 킹 원작인데 네. 그거를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연출을 했었는데 이제 이건 그, 영화죠. 제럴드의 게임은. 근데 그 다음 작 지금 다음 작품으로 잡혀 있는 영화도 이제 스티븐 킹 네. 원작의 네. 또 샤이닝 후속작인 닥터 슬립을 영화화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쵸, 너무 그쵸. 기대되는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스티븐 킹과 스티븐 스필버그가 되게 다른 방식으로 어떤 어린 시절과 트라우마를 네네, 되게 맞아요. 이제 대하는 어떤 작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되게 어떤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약간 이제 마음에 드는 총애를 받는 받을 만한 타협점인 야 얘는 잘하겠다 그래 맞아 그게 되게 되게 신선한 지점이고 이 감독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 되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이 마이크 플래너건이라는 사실 말을 하면 감독 이름이 막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오큘러스 위자 허쉬 제로드 게임 유명한 영화들 아닌데 저 무슨 뭐 영화사에 남는다라거나 막 에이. 대단한 작품성 있는 영화 사실 에이. 아니죠 근데 힐하우스 유령을 보고 역으로 이 사람 전작들을 찾아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막 힐하우스 때문에 리뷰 보니까 플래너 건 찾다가 뭐 오큘러스 봤다 뭐 썸니아 봤다 이런 글들이 좀 있던데 네네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가장 잘하고 좀 그 장편 영화 딱 한 편 90분짜리 거기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힐하우스에서 전부 풀어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쨌든 저는 이 감독을 자주 또 일부러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 감독 다음 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샤이닝의 후속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되게 천착하는 그 주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보통 뭐 제럴드의 게임도 그렇고 뭐 허쉬도 그렇고 이 제가 썸녀는 안 봤지만 이 제가 봤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한결인 것이 어릴 때 겪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가 현재까지 연결이 되는 이 인물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는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란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하는 장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 기사였던 그 재능이 너무 잘 살려져서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면은 없는 가상의 인물을 뭐 제럴드의 게임처럼 없는 네. 가상의 인물을 있는 것처럼 뭐 꾸며서 만든다라거나 이런 거를 정말 잘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저는 찾아다닌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샤이닝도 생각해 보면은 뭐 맞아요. 오큘러스, 힐하우스, 샤이닝 보면은 다 어린 시절에 존속 사례를 목격했거나 경험했던 어떤 그 아동이 성인이 돼서 그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전 정말 잘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닥터 슬립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전히 잘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때 뭐 준 씨랑 저도 같이 언급을 했지만 네. 같은 배우들하고 계속 작업하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게 배우로서도 그렇고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어쨌든 관객도 그렇고 되게 좋아 보여요. 네네네.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이 감독이랑 다시 안 한다. 이 배우랑 다시 안 한다. 뭐 그래서 하늘 뗀다 내 새끼라며. 그 연작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를 갈아치는 사태가 있지 않나. 저는 힐하우스의 유령을 볼 때만 해도 네네. 별 생각 그런 걸 몰랐는데 네네. 이제 다시 봐야지 하고서는 넷플릭스에 이제 허쉬랑 제럴드의 게임이 다시 있으니까. 근데 계속 힐하우스에서 본 배우들이 계속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역주행 해보니까 오히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같은 배우들이랑 계속 작업을 하나 싶은데 위자도 그랬고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아, 이 그 되게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배우들과의 신뢰 관계가 되게 좋은 감독이구나. 연기를 잘 뽑아내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막 같이 하는 배우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들이 아닌데. 맞아요. 그걸 어떤 되게 크루처럼 되게 잘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큘러스 제가 어제 오큘러스 다시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오큘러스에서 나오는 원혼이 있거든요. 좀 주요한 원혼. 네네네. 그 원혼 역이 허쉬의 주인공이고, 허쉬의 주인공은 힐하우스의 그 심리치료사 역할의 그 배우란 말이에요. 역할이었나? 네, 그렇고. 세오도라 그 사람이고, 제럴드 게임 주인공은 힐하우스의 어머니고, 네. 이 사람은 탑스타라거나 소위 말하는 연기파 배우나 되게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하고는 지금까지는 작업을 사실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나마 썸니아의 케이트 보스워스 정도가 그냥 우리가 특이한 영화. 그 영화는 여러모로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야, 힐하우스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 칼라구기노란 말이에요. 네. 그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신시티에서 나왔던 그 배우더라고요. 보시면 전 되게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소위 이름을 외울 정도까지는 아닌 그 정도 그런 배우들과 함께 항상 작업을 하는데, 아역도 그렇고 성인 배우도 그렇고 항상 이 작품에 정말 걸맞는 안정적인 연기를 끊어낸단 말이에요. 뭐 아카데미 작품 뭐 연기상에 오를 정도의 연기는 아니지만 그냥 이 작품에 맞게 항상 연기를 지도를 하고 이끌어내는 게 저는 되게 감독으로서 놀라운 지점이에요. 이 스타 배우가 있거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좀 되게 튄다라든가 아, 쟤 되게 욕심 부렸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네임밸류 있는 막 우리가 되게 알만한 스타 배우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 저 배우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배우들과의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배우들과 계속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배우들끼리도 서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더 네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되게 서로 주고받는 연기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근데 닥터 슬립은 처음으로 좀 이름 들으면 아는 배우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이안 맥그리거랑 레베카 퍼거슨. 근데 딱 그 두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랑 마이크 플래너건이랑 데이비드 헤스 좀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잘 맞을 것 같은데. 이안 맥그리거 같은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눈 반짝반짝. 이안 맥그리거도 이미지상으로는 되게 그런 감독의 스타일에 되게 잘 맞춰주는 약간 그런 연기를 하는 카멜레온 같아요. 이런 배우라는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 뭐 굉장히 막 배우자가 엄청 강렬한 그런 연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기뻐요, 사실. 이런 제가 좋아하는 장르 군에서 어떤 작품을 꾸준히 최소한 제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작품들을 뽑아내고 차기작을 기대하게 되는 감독은 요즘 거의 없거든요. 별로 없죠. 그리고 그러기도 어렵고. 맞아요. 다 죽었거나. 확실히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할리우드에서 호러 영화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질적으로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좀 지금 제작사에서 요즘 뭐 오히려 제작사가 유명하잖아요. 뭐 블루마우스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 지금 어쨌든 제일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건 뭐 제임스 완 정도고. 그렇죠. 제임스 완이나 요즘 이제 하나로 대박이 난 조던 필 그 겟 아웃에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은 어쨌든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렇죠. 되게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세계도 명확하게 있고 저는 이게 되게 기뻐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 감독을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이크 플래너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일단 힐하우스 때부터 저는 제대로 덕통 사고를 당해가지고 네네네. 아니 이 누구야? 그 진짜 힐하우스라고 저희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정주행을 한 번 더 했는데 또 봐도 힘들더라고. 힘든 데는 힘들고 그리고 다시 보면 다시 볼수록 그 처음에 봤던 거랑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것도 있고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힐하우스의 유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힐하우스의 유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이고 네. 시즌 1, 시즌 2가 나올 안 나오겠죠? 없을 거예요. 그쵸? 시즌 2가 나오면 이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독이 머리가 있는 이상 시즌 2를 안 내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게 뷰도 꽤 나왔더라고요. 네, 2000, 네, 네. 뭐 작년 기준으로 탑 테라에 들던데 뷰만 봤을 때는 어쨌든 그거의 10부작이고요. 그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얀드몽이 찍었던 더 헌팅 그리고 네네. 과거에 그 이름이 로버트 와이즈먼이었나 어쨌든 로버트 와이즈. 네,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찍었던 더 헌팅 그 원작 소설이 맞나요? 네네 맞아요. 유명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원작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은. 내가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약간 책 정보를 이제 좀 긁어왔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고딕 미스터리의 대가 셜리 잭슨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예, 예. 이게 5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리고 오, 그 당, 50년대? 네, 50년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63년에 일단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영화화를 네네. 했을 정도니까 한 10년도 텀을 안 되게 영화화가 영화가, 된 작품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집에 대한 관념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공포로 되게 이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고 네네. 이 저는 이 힐하우스 지금 드라마 보면서 되게 저 장면 되게 그 샤이닝의 오마주 같은데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스티븐 킹이 샤이닝을 쓸 때 이 힐하우스의 유령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내용은 사실 드라마랑은 되게 달라요. 그 얀드봉 감독의 이제 90년대 영화를 네. 보면은 알 수 있지만 그 네. 캐서린 제타 존스도 나오고 아마 네. 리암 니슨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힐하우스라는 이제 그 집의 심령 현상에 관심을 가진 그 몬테규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이제 투숙시키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를 지켜보는 약간 실험 같은 거를 하는 네네.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모이게 된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병시중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너 그다음에 뭐 시어도라, 루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가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네네. 그냥 각자 다른 사람들인 거고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드라마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든 각색을 한 거고 네네. 아무튼 네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원작이랑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원작인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아예 없었고 이 점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 무서운 집은 워낙 서양에서 유명했던 딱 헌티드 힐 그건 진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설정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꿨죠. 근데 그게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듣기로는 제가 원작을 안 봐서 몰랐는데 그 저도 관련해서 좀 찾다 보니까 원작 소설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네. 이게 뭐야 하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설정 자체는 많이 바꿨지만 오히려 원작의 그런 에센스 같은 거는 엄청 많이 존중을 하고 오히려 그걸 네. 너무 잘 살렸다고 네, 해서 네. 좋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대단한. 저는 처음에 히로우스 유령 재밌다고만 듣고 예. 사실 선뜻 손이 안 갔던 게 너무 뻔한 스토리를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무섭지도 않을 것 같고 늘 보던 건데 맞아요. 옛날에 영화도 많았고 언제적 유령 들린 집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진짜 최근에 그렇게 나온 것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인 그게 문제죠. 네. 네네. 근데 그런데 틀고 나서 처음부터 약간 초반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시즌이 아니라 첫 번째 화부터 네.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니네라고 다른, 생각하면서 팝콘을 튀겨오면서 계속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유령 들린 집이 사실 질린 이유는 뭐랄까 현대 영화들이 이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우리가 테마파크에서 가는 귀신의 집 그러니까 맞아, 남의 맞아. 남의 귀신이 들린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공간 안에서 나를 어떤 요소들을 날 놀래킬 거야라는 식으로 사실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과거 더헌팅이랑 얀드본의 더헌팅이 제가 뭐 두 영화를 아직 안 봐서 비교를 정확히 못하겠지만 글 같은 걸 읽었을 때는 과거는 이 집에 있고 어떤 인물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게요. 특수효과 떡칠을 해놓고 맞아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해버리기 네. 때문에 이제 그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진 거죠. 우린 더 이상 특수효과 파트가 재밌지 않잖아요. 주원 그렇죠? 시리즈 계속 이름 바꾸면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손이 안 갔던 게 있죠. 근데 그쵸. 그리고 심지어 감독도 잘 모르는 감독에 배우도 잘 모르는 배우여서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이게 힐하우스 유령 처음에 플래너걸이 맡았을 때 우려가 되게 많았대요. 어, 얘가 뭔데 이런 걸 맡냐고. 근데 전작을 보면 충분히 이름값이 없어서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성공 저는 되게 저희가 다 좋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 집이 얘네를 그러니까 뭐 영화 속 극중 인물이지만 우리 관객들을 어떻게 놀래킬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집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집의 사연보다도 오히려 집의 사연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냥 암시만 될 뿐이지. 이 집에 살아가는 인물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게 현실까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더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원혼을 넣어버리니까 너 정말 이야기가 풍성해지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잘한 지점인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죠. 이 가족 자체도 그렇게 엄청 좋은 가족의 표본이 아닐 뿐더러 그쵸.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얘기에 어떤 각자의 트라우마 심지어 대가족이야. 이 대가족이 들어와서 예, 각자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성장해서 그 성장한 이후에 다시 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그 얘기가 그쵸. 정말 건드릴 지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거 끝내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대서사제로 만들 수도 네. 있어요. 맛만 먹으면. 근데 이거는 진짜 영화 일반 영화로는 못하죠. 못할 포맷이어서 등장인물이 일단 많고 많죠. 일단 오남매 기본적으로 오남매에다가 이제 아빠 엄마까지 해서 그쵸. 주요 등장인물이 7명이고 거기에 이제 크고. 과거와 현재가 이제 다른 배우들이 나오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첫 에피소드에 되게 집중을 못하시거나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파악하는 데가 맞아요. 꽤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견디시고 2화, 3화 따라가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1화 마지막부터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포일러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스포일러가 되는데. 이 정도로 저희가 영업 했으면 이제는 좀 보고 오시겠죠? 네. 일단은 1화를 보고 오세요. 자, 이제 힐하우스의 유령을 보고 오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